뭐라 해야 하나. 너의 눈빛은 나를 떠났는데 너를 막을 수 없었던 무력한 내가 난 미워져. 그냥 이렇게 너를 바라볼 뿐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. 사랑해 이 말만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 이 순간만은 난 웃음 지을래. 왠지 초라해 보이겠지만 너에게 그런 웃음을 진다면 조금은 태연한 척 할 수 있잖아. 너에게 그런 웃음을 준다면 조금은 태연한 척 할 수 있잖아. 사랑을 내겐 다시 주고 싶진 않아.